사회주의 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청년 새세대 일꾼 대표단 단장인 배준열 젤본 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그는 회견에서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뜻깊은 날을 조국에서 맞이하게 됐다고 하면서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선군조선의 전원과 국력을 최고의 경지에서 떨쳐주시고 조국 당위의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세계를 주름잡는 창조와 건설의 일대 본연기를 펼쳐주셨다고 지적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고 만민을 이끌어 가실 자질과 품격을 전품으로 지니신 김정은 원수님을 공화국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것은 정녕 민족의 크나큰 영광이며 더없는 행운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